기내 김일성 농업과학연구소 창립 35돌 기념 행사가 13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알파 꼰대 기내공화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기내 김일성 농업과학연구소 농업성 긴디아주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기내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등이 여기에 초대되었습니다. 행사에서 연설자들은 기내에서의 새 사회 건설, 특히 농업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김일성 주석 각하와 김정일 용도자 각하의 위대한 헌신은 기내 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